다음으로 조국통일사상리론 제9회 박철만 선생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조국통일 3대 원칙에서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강의는 민족 대단결 원칙의 본질에 대해서와 그 실현에서 나서는 기본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체계로 해드리겠습니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 대단결을 일으키는 것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입니다. 위대한 领导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 대단결을 일으키는 것은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의 하나입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민족 대단결 원칙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은 통일 문제 해결에서 북과 남의 현존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초월해서 전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 통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민족 대단결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상과 리념, 종교와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북과 남, 해외의 모든 통일 애국 역량이 하나로 굳게 단결한다는 것입니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다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신념과 주의 주장을 그대로 지키고 사회 체제를 보존하면서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와의 차이를 강조하거나 절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의 차이를 문제시하지 않고 구애되지 않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민족 대단결은 조국 통일의 근본 전제이고 본질적 내용인 동시에 조국 통일의 결정적 담보로 됩니다. 우선 민족 대단결은 조국 통일의 근본 전제이며 본질적 내용입니다. 민족 대단결은 본질에 있어서 조국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조국 통일의 직접적 담당자는 우리 민족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조국 통일은 민족성은 모두가 주인이 돼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조국 통일을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주체적 역량인 민족 성원들이 단결을 어떻게 이룩하고 그 위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민족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은 조국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근본적 우위를 가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 통일 위협 실현의 천하지 대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데서 그 어떤 대립이나 승부관념이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민족성은 모두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립장이 투철할 때에만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 수 있고 구의 우거에서 나라의 통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 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근본 전제로 됩니다. 조국 통일은 제도상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 통일은 누가 이기고 지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의 단합을 실현해서 민족의 단일성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조국 통일 위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겠는가 하는 데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민족 성원들 사이에 단합을 실현하기만 하면 조국 통일 문제에서 제기되는 그 밖의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족 대단결은 조국 통일의 결정적 담보입니다. 민족적 단합을 일으키는 것은 매개 민족에게 있어서 운명 개척의 보편적 요구입니다. 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 나가자면 부닥치는 온갖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민족의 힘 가운데서 제일 강한 힘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입니다. 민족이 단합을 일으키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고 발전과 번영을 안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조국 통일 위협을 성취하는 길은 전 민족의 대단결에 있습니다.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 조국 통일 실현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되는 것은 우선 통일 문제가 거적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통일은 사회적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계급투쟁이 아니라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기 위한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거적적인 위협입니다. 민족 대단결의 원칙은 각계각층 인민들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주인으로 만들어 거적적인 투쟁에 불러일으킴으로써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 조국 통일 실현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되는 것은 또한 민족 대단결이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조국 통일 위협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북과 남에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서로 자기 사상과 제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대결을 초래하게 되고 무장 충돌을 가져오게 됩니다. 민족이 없이는 어느 계급이나 계층의 리익도 있을 수 없고 주의 주장이나 사상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충돌을 피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일으키자면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초월해서 어느 계급이나 계층의 리익보다도 민족의 리익을 우위에 놓고 사상과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민족적 단결을 일으켜야 합니다.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 조국 통일 실현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되는 것은 또한 민족 대단결에 민족의 존재는 물론 발전과 번영이 있고 존엄과 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통일의 직접적 담당자는 우리 민족 자신이고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온 민족이 대단결의 기치 아래 굳게 뭉쳐 조국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의 반통일 책동을 짚으시고 조국 통일 위협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민족의 부강 발전을 일으킬 수 있고 민족의 존엄과 용예도 떨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조국 통일 위협을 성취하는 길은 오직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요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구현하자면 우선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초월해야 하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과 남의 오랫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상대방의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려 한다면 민족 대단결을 일으킬 수 없고 불신과 대결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 사상과 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언제 한번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민족 단합을 시정일관 주장해왔고 민족적 단합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북과 남이 진심으로 단결하려는 염원으로부터 출발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민족 단합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7.4공동성명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채택 발표가 이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구현하자면 또한 북과 남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없애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오해하고 불신에서는 언제 가도 민족적 단결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없애려면 접촉과 레왕 대화를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서로 만나서 무슨 문제든지 다 내놓고 진지하게 의논한다면 오해를 풀고 신뢰를 두터이 알 수 있습니다.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서 또한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실현하고 대외관계 분야에서도 공동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에 정치 분야에서는 북남연속회의와 같은 정치협상을 적극 벌리며 북과 남 사이의 경제 분야에서 지하자원의 공동개발과 같은 문제에서 합작을 실현하며 문화 분야에서는 역사 공동연구와 같은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도 북과 남이 따로따로 국제기구 같은 데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호를 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때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북과 남이 합작을 실현하고 대외 관계에서도 공동으로 나갈 때 그것 자체가 민족적 단결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될 것입니다. 민족성은 모두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 대단결의 기치 아래 굳게 뭉쳐 조국 통일의 주체적 역량으로 결속될 때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의 반통일 책동을 짚으시고 조국 통일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민족 대단결의 원칙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오늘의 북남 관계 발전의 현실이 요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북남 관계 대전환 방침에 의해 지난해 초부터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벌여나가는 과정에 북남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화해와 단합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들이 마련돼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 차례의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 과정의 북과 남은 얼마든지 사상과 리념, 종교와 신앙,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단합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오늘까지 세 강의에 걸쳐 조국통일 3대 헌장 가운데서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대한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통해 온 교리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통일 염원과 우지를 집대성한 가장 정당한 통일 강령이고 통일 헌장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조국통일 리더는 이처럼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의 우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 립장을 집대성한 가장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 민족 공동의 통일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